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다 씨 취미는 뭐예요?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. 그렇지만 바빠서 자주 찍으러 다니지는 못해요. 저도 여행을 다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. 전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.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해요.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.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. 외국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요. 저는 아직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.